time is coming, and the trees are sweetly blooming, and the wild mountain thyme rolls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ell, you go, lassie, go, and we'll all go together till the wild mountain thyme all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대학생 자동차 1호 대장정답 두 번째 팟캐스트, 예,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출신의 진준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 초코우유 정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단장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1회, 첫 녹음을 우리 셋이서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녹음할 때, 이제, 고정 패널로 하기로 했었던 분이 한 분, 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거든요. 예. 오늘 바쁜 일을 다 물리치고 여기 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7기와 그리고 9기 스텝을 다녀왔던 푸 김규범입니다. 푸? 반갑습니다. 곰돌이 푸? 예, 저희 조 누나들이 지은 별명입니다. 와, 곰돌이 푸다. 어우 어색해. 여러분, 저 많이 준비하는데. 예, 아, 팟캐스트에 올라간 거죠, 우리 방송이? 아예 올라갔습니다. 아예 올라간 거죠? 예, 이거 시험 방송이라 우리 약간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예, 올라갔습니다. 다행이네요. 좀 반응이 어떤지, 혹시 좀 주변에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하나같이 쪼꼬유가 왜 쪼꼬유냐, 발음이 이상하다, 뭐. 저는 내 친구들이 다 재밌다고 하길래 그냥 뭐 저 잘한다던데요? 오, 깔때기? 그럼 뭐 다른 분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원래 이런 게 술자리에서 이제 막자지껄한 사이 이제 그런 장소에서 난 소리인데 너무 차분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분위기 띄우려고 왔나? 분위기는 제가 잘 못 띄워요. 왠지 더 터지는 것 같은데? 저것도 엄청 준비하고 온 거예요. 아, 단장님, 직접 예. 올리신 거죠? 아, 예. 제가 올린 건 아니고, 다른 운영진이. 아, 좀, 반응이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재밌다, 고 해요. 근데, 난 솔직히, 왜 재밌는지, 웃음 포인트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여행했던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여행했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니까 그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건 여기서 녹음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정말 재밌어요. 제가 오늘 이 사람 지금 선글라스 입었어. 구분이 안 갑니다. 진주담 마찬가지인데 왜 이러세요? 씻은 건지 안 씻은 건지. 나 면도 됐는데. 리뷰나 이런 것들 좀 올라오고 있나요? 네, 제가 지금 팟빵 리뷰를 보고 있는데, 푸조 타고 유럽 가고 싶다. 시험 끝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유럽 자동차로 질주 생각만 해도 시원합니다. 생각만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뭐 아우토반 얘기 뭐 다들 재밌게 들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뭐 페이스북이나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더 좋은 정보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드릴게요. 네. 네, 드려야겠네. 그리고 초코우유에 대한 칭찬이 좀 많던데? 아, 저요? 선글라스 낀 걸 안 봐서 그런 거 이렇게 센스 있게 추임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받쳐준다고. 아, 정말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남의 그 사투리가 듣기 싫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간에 껐대요. 듣기 싫어가지고. 저희 거의 표준한데요. 강남 말 진주에 가면 변했다고 욕해요. 그리고 내가 말이 너무 많다고. 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 아, 뭐 그럼 말을 해야죠. 안 합니까? 네. 여러분. 규범이 얘기 좀 들어보죠. 규범이는 7기를 갔다 오고, 그리고 또 9기 삐코스 때는 스텝으로 본부사로 같이 다녔잖아요? 뭐 어땠는지?